모두 다 말해봐 걱정들은 모두 다 Oh no no no no 눈치 볼 필요 없어 Oh come on baby 어모여 봐 이리 와 Everybody coffee shop 모두 다 말해봐 기쁜 일들 모두 다 Oh no no no no 다 이곳에서 모여 Oh come on baby 들도 작업을 걷는 남자들도 모두가 앉아 있네 커피 한 잔에 어째까 시간 보내네 Oh 모여봐 이리 와 Everybody coffee shop 모두 다 말해봐 걱정들은 모두 다 Oh no no no no 눈치 볼 필요 없어 Oh come on baby 모여봐 이리 와 Everybody coffee shop 모두 다 말해봐 기쁜 일들 모두 다 Oh no no no no no 다 이곳에서 모여 Oh come on baby Oh yeah Oh welcome to my place Oh my lady Oh my girl I wanna dance right now so awesome tonight Get ready Say one Two, one, two, three, let's go 모여봐, 즐겨봐 Everybody coffee shop 모두 다 느껴봐 지금 이 순간만을 Oh no